깨진 너의 마음에 부서진 따스함도 이미 시작부터 알고 있던 걸. 발끝을 뗄 수도 없어 아릿한 아픔 스며드는 바람. 저만치 돌아서가는 널 잡을 수 있다면 이대로 부서진다 해도 한 걸음 매달려가 귓가에 다시 한번 속삭이.